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그 70쪽이고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자, 우리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읽을게요.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없음. 읽으세요. 없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읽다가 없음이라는 게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거기 이제 좋은 성경에는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책 아래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44절, 46절 양절에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없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성경이 원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쓴 그 성경 자체는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그 사라지고 없는 그 성경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수많은 그걸 베낀 사본들이 있어요. 이해가요? 그 수많은 그 원본을 베낀 그 사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더 믿을만하고 더 오래된 사본일수록 놀랍게도 이 44절과 46절이 이렇게 없는 거야. 이게 뭐 찢어진 건지 아니면 뭐 불에 탄 건지 뭐 어떻게 잘못 접혀가지고 이게 글자가 지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 때문에 가장 이게 믿을만하다는 그 중요한 사본들에는 이게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후대에 몇몇 또 이렇게 많은 사본들에는 이 48절의 말씀이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그 성경의 이 뭐예요 정확성을 이렇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보다 고대의 그리고 보다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은 이렇게 없다. 근데 없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있는데 빠진 걸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없는 상태로 있는 그 사본이 되게 믿을만한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이렇게 놔두게 되는 겁니다. 뭐 약간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그만큼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되게 신중하게 보존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가 비었으니까 막 내가 써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이 성경 사본과 이 성경 책들이 이렇게 되게 소중하게 보존되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 이것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없냐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의 이야기를 좀 생각이 조금 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싸웁니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신앙심이 깊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서로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근데 그 싸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는 길로 간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큰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건지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했죠? 이거 단순히 그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길과 우리가 항상 반대의 길을 가고자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성경은 들추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고 공부하고 뭐 직장을 갖고 하는 그 모든 일이 결국 뭡니까? 쟤보다는 나야지.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저 사람만큼 돼야지 하는 그런 서로서로의 어떤 경쟁과 그런 어떤 그 열등감이나 혹은 어떤 그런 우월감에 의해서 그 진행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냐, 다 거기에 현안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인구 밀집도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자원도 너무나 한계가 있고 되게 좁은 땅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습대로 어쨌든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앞에 있는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하래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니네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은 자라고 자기를 인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가 되려면 그렇게 해라, 노력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그래도 이 정도 갖고 있고 이 정도 미모가 되고 이 정도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지, 누가 내가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일 나는 못났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게다가 누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어요? 네?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안 됩니다. 오직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 세상에서 진정한 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게 영광스럽다, 아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튼 부러울 만한 그런 거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모든 행위를 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참된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라, 어떤 내가 경험하는 비참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높아, 나는 비참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갖고 우열을 가리면서 내가 높네, 너가 낮네 이렇게 따지지만, 참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삶은 가장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 친구에게 이렇게 배려 한 가지 하는 거, 뭐 물 떠다 주는 거, 아니면은 뭐 한번 참아주는 거, 화나는데 참아주는 거 등등, 정말 그 보잘것없는 설거지라도, 그 뭐 쓰레기를 줍는 거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렇죠? 돈을 수억 벌어서 자선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 착한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 자선하는 그것보다 더 높은 일이라는 거예요.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가치를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다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소리를 듣죠. 누가 큰 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큰 일을 했냐, 큰 걸 경험했냐, 가지고 있냐, 그런 거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 나 때문에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 아주 작은 것부터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뭔가 그 뭐예요, 큰 일, 뭔가 남들보다 더 남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뭐 돈을 많이 헌금하거나 뭐 사회적인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간증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 있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복된 거예요. 근데 그 큰 것 때문에 복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복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큰 일, 작은 일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일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냐가 하늘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남이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남이 뭐 작은 일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물론 인간적인 죄인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비교가 생깁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지만, 저보다 청년들이 더 많이 있는 교회들, 목사님, 뭐 친구들 보면은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죠. 당연히.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뭘 못하고 있나?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나?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늘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의미를 매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기시는 그 의미만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거고 영원히 남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어떤 평가는, 아이 잠깐 길면 60년, 내가 죽으면 끝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신 그거는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그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감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또 한 번 더 망가집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또 망가든지 봅시다.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40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아 참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에는 지금 자기네들끼리 누가 크냐 막 싸웠죠. 이제는 뭐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안 싸우는데 자기네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파벌의식과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만이 이런 특권을 누려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영광을 누려야 되고 쟤네들은 안 돼. 우리랑 같이 있지도 않는 어떻게 쟤네들이 이거를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런 잘못된 그런 우월의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제자들이 여러분들 제자들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 정말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를 만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이 저는 정말 100% 공감이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가장 훌륭한 12명의 제자를 뽑은 게 아니라 가장 이게 가능성이 없는 12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그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면목, 이게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 우리끼리 나랑 말 통하는 얘와 나의 관계, 그건 누구도 이게 뭐 침범 못해 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어떤 혜택과 유익을 누려야 돼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과 생각들과 구별함과 그런 어떤 이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늘 어쨌든 구별하려고 하고 남보다 나는 낫다라고 그렇게 나의 어떤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뭉개서 나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죄성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너 왜 하나님이 너 따먹었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얘 하와 얘가 시켰다고 하죠.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쨌든 얘를 죽여서라도 내 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속성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좋아져도. 근데 그게 이제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대가 막 이대 학생들이 막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기네 학교에 명예가 깎이는 일이다. 어떻게 고등학생 졸업한 애들을 2년만 공부시켜서 이대 졸업장을 주냐. 이거 쪽팔리는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섰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 이제 뭐 학교가 뭐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졸속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와 어떤 가치관과 그 어떤 사회적인 이름값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그래서 졸업생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너와 나를 나누는 그런 걸 왜 우리는 자꾸만 만들려고 할까요?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너와 나를 가르는 기준은 없다는 거죠. 너와 나를 가르는 그 기준은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 우리가 가진 뭐 우리가 잘난 것 같고 서로 비교하고 막 경쟁하고 뭔가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과 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남들보다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많다고 해서 더 착하고 더 하나님께 의롭습니까? 돈이 없고 불쌍하고 뭔가 기회가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잘난 자나 못할 거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게 내가 내 그룹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되고 네 그룹은 그러면 안 돼 라는 그런 것들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4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발 이런 구절들을 좀 마음에 새기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수준이 어때요? 지들끼리 누가 큰지 막 싸워. 게다가 우리 그룹만 중요하고 저 그룹은 안 돼. 우리를 안 따라오니까 우리에게 동조하지 않으니까 저 그룹은 축복을 받을 수 없어 하면서 자기 그룹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악하고 못되고 그런 무지하고 무식하고 잘못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제자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길이래요. 정말 이게 생각해도 이거 너무 멍청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잘못된 애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렇게 멍청하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그 애들이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려하는 작은 한 가지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축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다릅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피하잖아요. 나한테 어려운 사람은 결국 뭐야? 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관계를 맺어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나를 위해서 맺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때문에 맺는 관계, 그것으로 되어지는 관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죠. 이 사람이 너가 볼 때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에게 상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은 우리 서로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나한테 맞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 공동체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기준으로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하고 이 공동체 있어야겠다 혹은 이 공동체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와 다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을 알고 그렇다면 끝까지 이 사람을 기다리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작은 것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배려와 사랑과 그런 말들이.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말을 또 하십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네, 4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누가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큰 범죄자들, 연쇄살인범들, 뭔가 그 부모에게 그 엄청난 잘못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어떤 크고 특별하고 그리고 뭐 엄청난 그런 잘못을 한 사람들만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 범죄의 크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 믿는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건데,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요? 뭐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사람, 작은 자를 죄를 짓게 하는 사람, 작은 자를 하나님께로부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연자 맷돌,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자에게 잘못하는 그 뭐 작다고 보이는 그 죄가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심판, 불이 꺼리지 않는 그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엄청난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서로를 대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들이요, 여러분들의 정말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을 받는 것과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내가 큰 일과 위대한 일을 하거나 뭐 아주 악한 잘못된 일을 하는 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 내가 쉽게 생각하고 대하는 어떤 그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 그런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상도, 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도 내가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거고요. 내가 받게 되는 그 지옥의 심판도요, 사실은 내가 하는 작고 큰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지금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 하는 어떤 행동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려하는 거, 혹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되게 무섭게 생각해야 되고 되게 어렵게 생각해야 되고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들 지옥의 관리를 우리는 계속합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무슨 하나님이 이 그 지옥의 불을 얘기하다가 너희들이 지체에게 그 지체를 실족해 하고 지체에게 함부로 하고 지체를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너희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다. 그 지체가 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자에게 한 그 잘못이 지옥의 심판을 받을 만큼 큰 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그런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뭔가 이 문맥하고 안 맞는 뜬금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은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옥 갈 짓을 하게 된다. 그렇게 지옥 갈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그게 정말 지옥 갈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이 사람마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습니다. 여기 불로서 소금치다는 건 뭐냐면 소금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음식에다가 소금을 치죠? 왜 쳐요? 부패를 방지하고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보존하고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불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불순물들을 없애버리고 정결하고 순결한 것들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은 뭐겠어요? 이 불은 여기서 불은 지옥의 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신자는 반드시 고난받습니다. 반드시 어려움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러죠. 누가 자기 자식을 책망하지 않는 아들이 있냐?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린 자식이라 사생자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옥의 심판 안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불의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 그렇게 순결하게 우리에게 남는 거 그건 뭐냐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바라볼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게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남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 마음만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한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예?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으며 그 십자가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감사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50절에는 소금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불로 단련돼서 남겨진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제 50절에서 소금이라고 표현하면서 소금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 참된 화목이 있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앞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우리의 삶의 가치의 중심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가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지체를 예수님 때문에 소중히 여기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은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내세워도 여러분들 그 내세운 것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나를 구원할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게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가진 거, 뭐 나에게 어떤 혜택과 유익을 주냐 안 주냐,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베풀고 배려하고 그리고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소금을 두고 우리가 소금을 둬야지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좀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이 제자들과 똑같이 자격 없고 별 볼 일 없고 죄만 짓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가장 정말 소중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어떻게 대할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막 잘해보자, 으쌰으쌰 같이 많은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애를 쓰고 하는 거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